제일 놀라요. 우선 아침엔 찢겨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들죠. 뭔지 잘 몰랐건만 그 음악이 좋아요.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Baby, 드디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.